남조선 괴뢰 군부 깡패들의 무지막지한 군사적 망동과 관련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 보도와 정참모부 통첩장을 최근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수리아 신문 티슈린, 우루과이 신문 라후벤투드, 브라질 신문 아구아 베르데, 네팔 신문 아르판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 브라질위원회,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네팔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보도와 정참모부 통첩장을 전문 또는 여지로 전했습니다.